너 오늘 그대에게 할 말이 너무나 많아요. 부디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나요? 그대 혹시 있나요?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곳 있나요? 오직 그대와 나 단 둘이서만 둘이서만 내가 너한테만 하고 싶은 나 지금 할 말 있어요. 나 지금 할 말 있어요. 나 지금 할 말 있어요. 파란 하늘보다 푸른 눈동자를 봐요. 부디 나에게 안겨줄 수 있나요? 그대 혹시 아나요? 이건 그 누구도 모르죠. 아나요? 오직 그대와 나 단 둘이서만 내가 너한테만 하고 싶은 나 지금 할 말 있어요. 나 지금 할 말 있어요. 나 지금 할 말 있어요. 있어요. 있어요. 나 할 말이 있어요. 있어요. 내 마음이 그녀를 얻다 내 맘을 준다 눈물이 날까 너에게 내 맘을 준다 그녀를 얻다 내 품에 안다 나 오늘 그대에게 할 말이 너무나 많아요. 부디 내 얘기를 지금 할 말 있어요. 나 지금 할 말 있어요. 나 지금 할 말 있어요. 있어요. 있어요. 나 할 말이 있어요. 있어요. 내 마음이 나 지금 할 말 있어요. 지금 할 말 있어요.